세계의 자주와 평화에 관한 메이코 주체 사상 전국 토론회가 16일 메이코시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와 메이코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를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과 국회의원들,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반제차주와 세계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 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해서 해설하면서 그들은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의 사상과 영도의 승리,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승리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보급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때 대한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